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오늘도 로마서 7장을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전초전으로 율법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론 긍정적인 설명도 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율법의 실체를 다양하게 설명하고자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율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것과 같이 먼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지만이 진정한 복음의 축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율법을 보면서 그 역할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몇 가지의 긍정적인 표현들은 율법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더욱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이것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율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원래부터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기의 욕심대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언하여 선포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율법의 역할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죄를 안 지려고 뭐 애를 쓰겠습니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굳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바로 이와 같이 죄를 죄인 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애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역할이고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고자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사는 것뿐이겠지요. 양심도 감당하지 못할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나도 태연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된 것,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법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봅니다. 법이 뭐예요?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 또한 중요한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 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과연 죄는 자기가 활동하기에 편한 심령이면 여지없이 그 연약한 부분에 침투해서 또 손을 댑니다. 그리하여 각양 탐심을 이루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오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8절에서 말씀하는 탐심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연결지어 보면은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웃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나마 율법이 없으면 그 사회나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대단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도 아울러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복음 때문에 율법이 소외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하나 더 살펴보는 것은 9절에 보면은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표현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알게 되니 지금까지의 자신의 범죄사항이 고스란히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 지체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았다라는 것은 계명으로 인해서 죄의 존재가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결국 자신은 죄인임을 알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런 계명과 관계된 삶을 오늘날은 다 정리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적 계명과 의문의 제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죽음과 생명의 차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스스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죄를 깨달은 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법이 없다고 자만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영적 사망을 당한 것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가운데서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다가와지고 우리도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율법의 죄 가운데서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축복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생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율법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찾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죄악이 도사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